자, 이번 시간은 집중분석 코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대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거다. 그리고 거래 전력 사태가 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오히려 피해가 많이,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좀 짚어보자면 결국 집 없는 서민이 더 집사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일어나야지 그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파는 사람은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팔고 나서 다른 쪽으로 돼서 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서 이 사는 물건을 가지고 더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한다. 그래서 highest and best use라는 단어가 그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절벽이 됐다.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뭉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추가로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팔고자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팔고 나서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려야, 융통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사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이 급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거래량이 멈춘 거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이것들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몇 달간, 적어도 이제 뭐 한 몇 주 이상이 이제 그게 손실이 됐는데 그게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거래 이 부분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한다는 건데, 다주택자가 이제 거래가 안 되면 팔려고 해도 누가 살 수 있나요? 결국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사줘야 이 거래가 융통이 되는데, 실수요마저도 이번에 보면 굉장히 그 대출 규제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LTV DTI를 40%로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조차도 자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와 출구가 이제 동시에 봉쇄되는, 실수요자도 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번에 그 가점제가 또 다른 또 절벽이 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도 장기 무주택자, 뭐 부양 가족이 많거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택지에서 85제곱미터 이제 가점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무주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20, 30대에도 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이 신규 청약 분양 시장의 당첨 확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 또 이따가 보완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00% 가점제를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좀 그 길을 좀 문을 열어두는 이런 탄력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신규 분양을 받았는데도 집단 대출도 이번에 졸렸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전에 지금 이미 청약을 했고 당첨받은 사람은 파리 대책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집단 대출도 조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인 경우는 이 뭐냐 그러면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을 뿐인지 미래의 소득은 꽤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전세난에 신음하다가 전세에서 탈출하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해도 여기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실수요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실수요자, 특히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대책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장관님도 사실 휴가가 있다가 갑자기 와서 발표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질적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돼서 있고, 그리고 서울시 주택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6억 2,800만 원인데 평균적으로요? 중간 가격이 6억 2,800인데 6억 이상은 전부 다 투기꾼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 이상의 아파트를 샀다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TV DTI도 전부 다 규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국토부에 문의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당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답변을 못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한 달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대출이 LTV 40이냐 아니면 얘는 60이냐 물어봤는데, 금융이 물어보라 했어요. 금융이 물어보니 금융이 나도 잘 모르겠다. 기재부에 다시 물어,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정책이 좀 너무 짧게 짧게 빨리 시작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제 어떤 이런 시장의 실수요자,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미칠 어떤 영향이나 또 이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상태에서 정책이 좀 발표가 됐더라면 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또 이제 요약하면 실수요자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번에 정부가 보면 무주택가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연산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주택가격 6억 원. 이 세 가지 조건을 꼽고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50% 이제 LTV DTI 기준. 근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도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채당 이제 6억 2,800이면 평균을 지금 평균 이하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부 연소득 합산액도 보면 약 7,2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평균보다도 이하여야 돼요. 그 실수자 기준이 현실과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부터가 지금 제대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런 거 아니냐. 전반적인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반짝할 수는 있지만은 진짜 서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대책을 안 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책은 다주택자를 죽이는 정책이고, 선진국은 최근 한 3, 40년간 했던 게 뭔가 하면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임대를 하면서 안정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처음부터 죽였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줄어들면은 이 분양이라든가 그런 건설 시장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공급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그러면 결국적으로 서민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거시경제 효과하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이 하면은 여기에 대한 해당 사람은 한 몇 퍼센트 되고 여기에 대한 사람은 몇 퍼센트 되구나,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하거나 이런 그 정책적으로 아주 세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너무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재미난 행사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 채예요. 네, 저기 양산에 하나 있고 연희동에 있고 서대문구 쪽에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을 보고 투기라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양산은 원래 사저가 있었고 또 정치인이니까 그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하나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정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네. 나도 다 사정은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아주 유행입니다. 아, 저마다 네.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컨대 무주택 가구수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미리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또, 뭐 자녀 교육이든 어떤 사람은 다 이주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곳에 움직이지, 거주 인생의 자유가 있는데. 아, 그래서 큰 주택을 하나 받아두거나 또, 물론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뭐 예외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다주택자라고 그러면 3주택 정도로 좀 탄력적으로 저마다의 개인 사정을 다 따지면 법이 되겠습니까? 누더기가 되죠. 예외적으로. 예, 그런 정도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젊은 층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주택의 정책 금융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선진국들도, 그러니까 영국,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가주택 촉진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이제 좀 바이옴 예, 네.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이제 더 좋았다. 예, 이제 결국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이제 지금 팔리 대책 같은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우려했던 효과를 좀 그렇죠. 가져오지 않겠느냐. 네, 저는 네. 그래서 투트랙 정책을 좀 제안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그 주택 정책의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다주택자 혼나요.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거든. 그래, 지금 문제거든. 그래서 전쟁을 해서 한번 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냥 주머니에 지금 카드가 많거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가지는 게 그게 사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은 아니죠. 가장 확실한 전월세 안정 대책은 집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아, 국민들이 집을 다 가지고 그게 이제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그게 또 주택 하나로 우리나라는 주택이 이제 차지하는 게 거의 뭐 74-76%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했을 때는 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 순기능적인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철학과, 그러니까 장기 계획과 국민들의 주거 복지와 또 노후에 대한 그런 자산 설계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철학과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LTV DTI, 그러니까 DTI는 40%라고 하더라도 LTV는 50% 정도로 좀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130%. 네.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전세입자는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파리 대책이나 보호 대책도 이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오히려 대려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아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멀어졌다. 이런 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실수요자들에게는 뭐 50%로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종전처럼 이제 그 60-70%로 이제 이렇게 좀 완화해 주는, 오히려 정책 금융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점 제도도 100%에서 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주거비에 있거든요. 교육비보다도. 그렇다 그러면 100%로 가점으로 할 게 아니라 20-30대도 어느 정도 당첨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한 10-20% 정도는 좀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제 신혼부부 네. 특별 공급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있어요. 있긴 하지만 부부 희망주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걸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일반 저는 민간 택지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저는 그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국민들을 줄 세워놓고 야, 이게 당첨되면 1억 2억 벌어, 신혼부부도 1억 벌어,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정부에서 그 실제 가격으로 다 파는 거예요. 시세대로 팔고 나서 그걸 이제 거설업자들한테 다 걷어 모으는 거야. 모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1억 주는 게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